나의 하루에 작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. 언젠간 서로가 더 먼 곳을 보면 결국엔 헤어질 것을 알았지만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Oh.